떠나요.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나에게 달려와야죠.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청년에 내게 오나요.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. 빨리 빨리 오세요. 내게 오나요.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